비가 와요. 비를 맞아요. 너를 맞아요. 너 가고 없는 이곳에 비가 내려요. 믿어지지 않아요. 내가 사랑했던 오직 그대 잊혀질까요?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너에게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내게 해주질 못한 아쉬움만 남았어. 이 비가 돼 나는 한없이 저절만 가네요. 나의 모습이 이대로 사랑해 주었던 나의 그대 어디 있나요? 이제 너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아요. 너에게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내게 해주질 못한 아쉬움만 남았어. 이 비가 돼 나는 한없이 저절만 가네요. 아쉬움만 남았어. 나는 한없이 저절만 가네요. 나는 한없이.